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기존에 저희가 계속 뭐 약간 덕질 관련해가지고 좀 어려운 얘기들 많이 했는데 조금 더 일상으로 들어가 보려고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 영어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 거고요. 부제는 Do you speak English입니다. 글 쓰고 디자인하는 김광혁입니다. 저는 번역하는 박산호라고 합니다. 저는 영어 강사를 하고 있는 김인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우선 저는 영어 못합니다. 네, 수능 세대긴 한데 저도 수능 볼 때는 영어 시험 잘 봤는데 저는 시험 보는 영어 위주로 배워가지고 스피킹은 거의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문법은 잘 하세요? 수능 영어를 잘 하셨으면. 단어만 많이 알아요. 아, 전 단어를 많이 몰라서. 저는 고3 때 이제 영어 공부하면 생각나는 게 뭐 그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자기 키높이만큼 문제집을 풀어야 뭐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런 말들 저희 고3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3 때 딱 시작하자마자 3월 아버지가 영어 문제집을 말 그대로 라면 박스로 한 박스를 사주셨어요. 독해 문제집, 뭐 문법 문제집, 수능 대비해서 그거를 근데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 권씩 풀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씩 그냥 풀고 채점하고 단어 체킹하고 넘어가고 이걸로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야. 독해가 빨라질 때까지. 저는 그 예체능계 시험을 봤거든요. 아, 미대 그걸 미대, 보셔야 미대 되니까. 미대 쪽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근데 미대는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자기 키의 두 배만큼 그림을 그려야지 좋은 대학교 간다고. 그렇죠. 대한민국은 그냥 양으로 네, 다 체크하니까. 좀 저는 약간 그게 우리나라 교육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소요를 해야지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건 맞는데 이게 목적이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저도 아그리파를 한번 예전에 네네. 그려봤었는데 이제 아그리파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아그리파를 잘 그린다의 정의가 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네. 정말 뭐 세부 묘사를 똑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사진처럼 그린 애도 있고 아니면은 또 뭐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그리파긴 한데 뭔가 제만의 독특한 아그리파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끌어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제 선생님들이 이끌어줘야 되는 건데 네. 그냥 무조건 많이 그려 해서 정말 눈 감고 그릴 수 있을 정도. 근데 그거는 그냥 스킬이 좋은 거지. 그쵸. 그거를 미술을 잘한다라거나 아니면 쟤는 뭐 예술가로서 독특한 자기만의 뭔가 실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인 게 뭐 문제집을 키높이만큼 풀어라, 뭐 독해를 몇 단계로 풀어라, 뭐 아니면은 뭐 시험에 나오는 이러한 스킬들이 있다 또는 단어 필수 어휘를 몇천 개를 외워라라고 해서 아이들이 미친 듯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투입을 했을 때 수능에서 굉장히 높은 성적들을 다 얻기는 그렇죠. 해요. 심지어는 네. 한국 친구들은 뭐 토플이나 GRE 성적도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그게 이제 언어라는 영어라는 언어를 잘 하느냐라는 문제로 가면은 자기 생각을 영어로 제대로 말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는 게 좀 그렇죠. 가장 네. 교육의 큰 문제가 아닌가. 어떠세요? 그 영어에 대해서 지금 책도 내셨잖아요. 네. 네. 그 제목이 이제 단어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고 네. 대부분 이제 그 영어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는 책들이 그 진짜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단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거나 네. 단어를 집중적으로 외우거나 제가 중간에 예전에 그 작업했던 책이 뭐가 있냐면 중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이에요. 단어를 외우는 책인데 거기에 4,400자가 들어있어요. 아, 맞아요. 요새 제 딸도 중3 올라갔는데 정말 암기하는 단어량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막 네. 거의 한 번 수업에 2, 30개씩 외워서 숙제를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그걸 못 외우면 남아서 다 외우게 하는 그런 맞아요.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초등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땐 또 그거 말고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깜지. 네, 맞아요. 깜지 무시무시한. 네. 그 다들 모르시 아직 아니요. 저도 해봤죠.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연필로 한번 쓰고 볼펜으로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깜지 걷고 막 선생님 검사하고 그러셨잖아요. 네. 요즘에 깜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깜지가 뭐냐면 왜 깜지냐면 종이를 까맣게 만든다 그래서 깜지예요. 그 종이를 그 단어로 완전히 빽빽하게 채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요즘에 이제 워드 프로세서를 많이 쓰시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한 4포인트, 6포인트 되는 글자 크기로 깨알같이 써가지고 그걸 한 바닥을 채우는 거예요.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초등학생 아이에게 아직도 그걸 강요하시는 네.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릴 그걸, 적에 그렇게 공부를 그랬으니까. 해서 성적이 잘 나왔으니까 지금 초등학생한테 그걸 시키는데 이제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네. 이해를 그렇죠. 못해요. 그 엄마가 자기를 학대한다라고 엄마가 자기를 학대한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벌을 주는 거라고.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깜지를 써가지고 그걸 먹었던 분도 계시거든요. 깜지를 사전이 아니라 깜지를 먹었어요. 네, 깜지를 먹었대요. 아, 살아 계시나요? 아, 살아 계세요. 몇 년 전에 읽은 신문 기사지만 이제 아이비리그 같은 데서 동양 학생들의 그 졸업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네. 떨어지고 있다는. 근데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기본적인 독서 교육이 안 돼 있고 이제 문제풀이만 돼 있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도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생각이 뭔지 모르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총체적인 이제 난관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 책을 쓴 이유도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뭐 하루에 30단어, 40단어씩 외운다고 쳐도 이 아이들이 정말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를 하는 거죠. 뭐 A는 B고 책상하면 데스크 이렇게 이제 1대1 대응식으로 외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자신이 회화를 하거나 독해를 하거나 영작을 해야 될 때 그게 제대로 원활하게 이제 쓰지를 못하니까 제가 그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번역했을 때 처음에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실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통번역 아카데미에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 보니까 거기에서 또 의외로 실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책을 쓴 이유가 됐습니다. 네. 지금 저도 초등학생 수업을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한 거의 초등 영어 그러니까 저희는 입시가 아니고 영어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 학원에서만 제가 계속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교사로서 고통스러웠던 부분이 네.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기존 선생님들처럼 수업을 하질 않으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입시 교육으로 영어를 성공해서 뭐 입시 강사도 아니고 저는 이제 그냥 저만 제가 혼자 영어 공부를 해서 이제 영어 선생님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을 하면서 어느 순간 딱 막히는 부분이 이제 스피킹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랑 라이팅 영작을 처음 가르치기 시작할 때 아이들한테 네 의견은 뭐니?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이 너무 선생님을 공허한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텅 빈 눈빛으로 보고 이제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 영작 기초 이제 수업을 하면 처음에 뭐 시작 중간 끝을 가르치고 이제 어떻게 인트로를 들어가고 이런 거 수업을 하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 전개 부분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했거든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주제에 맞는 어떤 이제 네 생각을 내봐라. 그럼 애들이 전부 다 연필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때까지 저는 그 절대 예제를 주지 않거든요. 한 명이라도 의견을 낼 때까지. 그랬더니 한 명이 되게 짜증을 내면서 아 그냥 선생님이 다 가르쳐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이었는데 초등학생이 그래서 제가 answer라는 게 없다고 답이라는 게 없고 이거는 네 의견을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의견을 말해주고 네가 받아 적으면 그거는 내 글짓기를 네가 대신해 주는 거지 않니? 그러니까 네 의견을 얘기해봐. 그럼 애들이 전부 다 또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게 선생님이 말하는 정답이 뭘까를 고민해서 글을 써요. 그래서 아이들이 쓴 글이 굉장히 천편일률적이에요. 모든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야기 쓰기를 하라 그러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귀찮으니까 뭐 좀비를 만났다 싸웠다 이겼다 그러거나 여자애들은 어떠한 갈등이 있어도 무조건 친구랑 마지막에 화해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찬반 논란이 있는 그 이제 설득하는 글쓰기를 시키면은 전부 다 네. 선생님 생각하기에 정답일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보링해라고 이제 점수를 깎아서 주면은 애들이 전부 다 항의하지 않아요. 네, 제스민 선생님 반은 너무 수업이 어렵다.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항의 전화를 엄청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6개월이 지나면 네. 확실히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치면은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자기가 스스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은 글의 길이가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좀 영어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교육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맞아요. 영어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사고하는 어떤 방식이나 습관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고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교육조차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아이들한테 좀 주입을 시키는 거 네, 그것도 네.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 교육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정말 몇 4천만 원을 쓰잖아요. 아이들이 보통 요즘에는 빨리 하는 분들은 9개월 때부터 영어 교육을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후 9개월? 그렇죠. 네. 제가 진짜 충격받았는데 조카가 지금 16개월이거든요. 네. 16개월이라서 근데 조카 그 제 여동생도 그 고등학교 교사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뭐 다 선생님들 그리고 좀 이제 소위 말하는 엘리트 엄마들이 주변에 많은데 동생이 이제 그 아이가 좀 약간 발달이 빠른 편이거든요. 언어 발달이 또래보단 조금 빠른 편이라서 엄마들이 와서 이제 무슨 땡땡땡 영어 학습을 시키느냐라고 물어서 동생이 그게 뭐니라고 했더니 안 시키냐. 그게 동생 아기가 13개월 때였어요. 네. 그래서 시키지 않는다. 그게 뭐냐. 뭐 얘 한국말도 못하는데 지금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이거 교하는데 어떻게 영어를 어떻게 영어 가르치냐 그랬더니 요새는 9개월 때부터 아이들 영어 학습을 한다고. 뭐 그러면 들려주는 그렇죠.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챈트를 들려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시각적으로 컬러가 많이 들어간 단순한 동화책을 보여준다거나 이제 그런 건데 그게 다 영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킨다라고 해서 그 동생이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다들 괜찮겠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동생이 언니가 얘가 한글 뗄 때까지는 영어 공부를 절대 시키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 언니를 나는 믿고 안 시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생이 이제 또 들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주변 아이들 학부모가 되면 가장 큰 적이 불안과 동료 엄마들의 이제 푸시. 그렇죠. 너무 근데 좀 9살 단위 9개월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좀 충격이었고 지금 초등부 수업을 하면서 어떨 때 보면은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즐겁고 재밌게 배워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게 나중에 결국 어쨌든 하나의 언어를 수단으로 또 가진다는 게 굉장히 자기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잖아요. 어떤 언어든지 간에. 근데 그런 즐거움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거나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끌려와서 앉아서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들도 처음엔 재밌게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성적이라든지 옆에 친구랑 비교를 하면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초등부 보통 전문 영어 학원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학학원이나 과학학원 선생님들은 상담 전화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영어 학원 어학원 선생님들은 한 달에 한 번 어머니에게 상담 전화를 드려야 돼요. 학부모님들께.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수업 경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 얘가 뭐 땡땡이가 말썽을 안 부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곤혹스럽거든요. 관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마케팅이고 그 고객들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상담 전화를 드리면 초등학교 뭐 예를 들면 7살 또는 이제 프리스쿨이면 7살, 8세, 9세 어머님들이 아이 학습량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늘 너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루에 단어를 뭐 20개씩 외우고 뭐 학습을 뭐 하고 하는 양들이 절대 적지가 않은데 더 시켜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우리 아이가 발달이 느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시고 근데 발달이 느리다라는 개념이 저는 이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제 영어 학습 뭐 2, 3개월 한 애가 갑자기 어느 날 들어와서 마미 I'm home 막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빅픽처가 아닌가. 그런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리 너무 경쟁사이니까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더 엄마 아빠들을 푸시하고 돈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솔직히 저는 좀 제가 강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뭐를 위한 영어 교육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영어 교육이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영어 그 학력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치동이라든가 동작이라든가 저희 아이 사는 일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른바 이제 관심이 있는 엄마들이나 이제 아빠나 할아버지의 재력을 등에 업고 아이들이 이제 영어 학원에 다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그 저희 딸도 그 신학기니까 이제 새로 이제 그 같은 반 친구들을 파악하고 뭐 성격도 파악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성적도 파악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갔다 와서 우리 반은 빈부격차가 심한 것 같아 이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빈부격차?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빈부가 아니라 성적격차가 심하다는 말을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래? 했더니 이제 영어 학원을 아예 안 다니고 그러니까 영어를 정말 못하는 애는 중학교 3학년이 돼도 정말 기본적인 문장도 독해를 못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이제 정말 잘 살고 이제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리 아이 학습량이 부족하다 이런 애들은 뭐 이제 연수도 다 다녀오고 뭐 유학도 다녀오고 살다 온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영어하고 수학 이 두 가지 과목에서 정말 그 부모님의 재력의 네. 격차가 영어 학습의 격차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특히 수학도 그렇지만 영어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 부모님의 경제력의 지표를 가장 많이 나타내주는 네. 학과라고는 할까? 조금 놀랍긴 하네요. 그 영어를 배우면서 방금 전에 얘기하실 때 중학교 3학년인데 독해가 되지 않는 애가 있다. 네, 많아요. 네. 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다 자고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간을 생각하면은 그게 굉장히 이제 공교육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아이들이 그 영어 공부를 네,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스타트부터가 저는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ABCD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갑자기 단어를 가르쳐요. 어느 날 와 오늘부터 영어 수업이야 그러면서 이제 데스크, 애플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니네들은 이미 다 배웠을 거라고 배웠으니까. 그렇죠. 배웠다고 네. 가정하고 수업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취학 전이나 혹은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 엄마 아빠가 영어학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얘는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들이 이제 출혈을 무릅쓰고 이제 이렇게 학원을 보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학원들도 점점 경쟁이 되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학원들이 워낙에 잘 가르치고 시험에 잘 대비를 하니까 이제는 학교에서 문제를 더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학원에서 이제 다 배워서 오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정작 가르쳐야 될 문법보다는 시험을 굉장히 어렵게 꿔서 내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영문과를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직업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도 얼마 전에 저희 중학교 3학년 영어 학원 그 설명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일산에 있는 각 중학교의 영어 문제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런 모든 문제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문제 보니까 저도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풀어야 될 거 중3들이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되면 정말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애들은 아무리 자기 혼자서 열심히 한다 해도 풀 수 없을 뿐더러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그게 영어를 실력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맞아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 꼬서 만든 문제니까 이런 걸 애들이 고3 때까지 배워봤자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점수만 잘 맞는 애들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경악스러운데 그렇다고 제 애만 빼서 너는 이건 시험에 보지 마 이럴 수도 없는 현실이니까 어쨌든 그렇죠.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 되게 좀 좌절하고 한국 영어 그랬어요. 교육이 굉장히 저는 방향성 자체가 되게 잘못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영어 교육뿐만은 아니죠. 전반적으로 네.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저는 방향성이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특히 이제 영어만 놓고 얘기를 했을 때 왜 우리가 영어를 가르치는가를 네. 1번을 생각을 하면은 영어를 잘 말하고 쓰고 이제 그거를 한국말처럼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 그 방향에서 지금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죠. 그 방향을 생각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제가 이렇게 삐 하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얘기하셔도 돼요. 그쵸,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방향성 자체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이 영어 교육의 기초가 잡혔고 그러니까 이건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그 어떤 영어 교육의 근간이라는 게 없고 고민이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이제 영어 교육을 시작하다 보니까 실용적인 영어 학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그냥 언어는 쓸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네. 그게 아니라 경쟁을 해서 이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실력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다 떨어뜨리는 구조에 지금 영어 그쵸? 교육이 되고 있는 거야. 그거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좌절을 하고 나는 영어를 못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노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중3 아이들의 어떤 논리로 이거는 굳이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억지로 가르치고 강요를 해놓고는 당연히 그러면은 굉장히 뛰어난 소수의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그걸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들이 못 풀었을 때 넌 못 풀었어 루저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걔들 아 난 영어를 못해 자존심이 상하고 위축이 되고 언어라는 거는 일단 어떤 그런 자신감이 위축이 되면 굉장히 배우기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굉장히 저는 외국어라는 거는 누구나 노력하면 다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자라나는 새싹들을 지근지근 다 밟아놓고는 야 넌 못하잖아 애들이 와 우린 못해 못하지 그래서 계속 이제 돈을 주고 영어를 공부를 하지만 근본적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말을 하고 생각한 그 언어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거나 또는 이제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 친구들이 이제 좀 꽤 많은 편인데 한국에 네. 거주하고 계신 이제 외국인 분들이 이제 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항상 나오는 주제가 한국 사람은 영어를 너무 못해. 그 얘기를 항상 하세요. 그래서 와, 넌 영어를 되게 잘한다. 말하면 이제 좀 답답하지 않다고. 네. 근데 대부분의 자기들이 이제 회사 일 때문에 만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거나 또는 뭐 이제 그런 지사 파견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하는 부하 직원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네. 너무 영어를 못한다는 거야. 그 어떤 분은 자기 세크레터리가 비서가 이제 자기가 무슨 지시를 하면은 알아들었는지 안 알아들어 못 알아들었는지를 구별을 못하겠다고. 표정도 그렇다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한국 사람들이 왜 영어를 못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니 네이티브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잘해? 너 왜 네이티브 우리가 영어 공용어도 아닌 나라에 와가지고 우리가 다 잘하기를 기대하냐고. 너 그것도 좀 상대적으로 문화우월주의 아니냐? 라고 했더니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영어학원을 가고 뭐 새벽에 가고 저녁에 가고 아이들도 영어 학습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던데 네. 근데 왜 못해? 라고 이제 물으시는 거야. 근데 그 말엔 제가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그거는 좀 약간 아까 그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이제 그 교육 시책을 잘못 세우고 이제 그런 건 분명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긴 한데 얼마 전에 그 조승현 씨의 그 플루언트란 책을 읽고 저도 좀 이제 많이 공감이 됐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영어가 원래 그 영국의 언어잖아요. 네. 이제 그게 지금은 전 세계에서 뭐 이제 9억에서 13억 정도 이제 인구가 이제 영어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영국에서도 300년 동안 그 프랑스 불어를 이제 상류층은 프랑스어를 쓰고 이제 그냥 일반 민중들은 영어를 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300년 동안 이제 프랑스어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100년 전쟁 끝나고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그 이제 제국의 기틀을 다지고 이제 빅토리아 여왕에서 완전히 이제 완성을 했잖아요. 이제 대영 제국이라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 그 식민지였을 때 이제 일어를 배웠던 것처럼 영어를 이제 전 세계에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영국이.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영국이 영어를 이제 각 식민지 그 사람들에게 배우게 하면서 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배웠던 뭐 오형식이라든가 투부정사라든가 이제 그런 문법 구조인데 이제 그 귀족층에서 이제 자기들이 쓰는 언어를 밑에 그 이제 하층민뿐만 아니라 식민지 국민들에게 그대로 배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너무 문법 위주로 그런 교육이 시작됐는데 그거 이제 저희가 받은 거죠. 저희는 이제 그때 일본의 식민지이고 이제 일본은 또 영국을 굉장히 우러러보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내려온 단계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엄격하게 오형식을 지켜야 되고 뭐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를 구분해야 되고 저도 솔직히 어렸을 때 그걸 배우면 투부정사가 무슨 뜻이지 이러면서도 그냥 외웠잖아요. 근데 지금 제 딸이 저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투부정사 동명사의 차이가 뭐야? 막 그러면 이제 저도 너무 이제 괴로운 거죠. 제때 끝날 줄 알았는데 제 딸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근데 그 한 번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굳어지다 보니까 이걸 바꿀 생각도 안 하고 또 영어가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이쪽 동남아 쪽에서는 그냥 단순한 언어가 아니고 신분의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영어를 잘하면 뭔가 너는 귀족, 돈 있는 사람 아니면 출세의 도구 뭐 지금은 그렇지도 않지만 하여튼 그런 의식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에게 살아갈 때 무기가 되어줄 수 있는 게 이게 영어니까 더 잘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 9개월부터 시키고 뭐 옛날에 신문기사에도 났지만 아이들 뭐 혀까지 막 수술해주고 그랬잖아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발음을 할 수 있는 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실상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번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서 약간 기대를 했어요. 이렇게 네. 되면 차라리 수능에서도 영어를 빼고 왜냐하면 이제 언젠가는 자동 그 통번역기가 나올 거니까 네, 네. 왜 우리가 이렇게 영어에 고생하고 돈을 들여야 되느냐. 차라리 영어를 수능에서 빼면 좀 더 이제 영어를 정말 우리가 즐기면서 언어답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기미는 전혀 보이지 네. 않더라고요. 자, 중간에 지금 제가 갑자기, 등장해야 되나요? 네, 경성님이 또 이제 지금 도착을 하셔가지고 소개부터 네,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중국 책거래 플랫폼 책거리를 만들고 있는 서비스하는 명경설입니다. 아이폰, 안드로이드 많이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예, 네, 잡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홍보 잘하신다. 물 흐르듯이 별 홍보를 해야 돼요. 저도 뭔가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저 항상 돼 있어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 문제가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아마 부모님들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성문 종합 영어 일장만 보다 말았어요. 그렇죠. 아, 아이들도 아직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성문 이제 기본 영어. 네. 와, 도대체 이거를 왜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왜 어디다 써먹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런 게 있던 거죠. 죽은 영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또 막 서울대 가신 분들 중에 성문 막 종합영어 다섯 번 보고 막 만점 맞았다 이런 게 이렇게 신화처럼 돌아다니니까 맞아요. 나머지 공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아, 그 성문을 봐야 되나? 막 수학 정석처럼 막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네. 두 개의 경전이죠. 그렇죠. 수학의 정석과 성문. 성문이요. 정석과 성문. 네. 저는 성문 기본 중학교 때 다섯 번 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성문 종합 세 번 보고 했는데 맨투맨도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맨투맨도 보고 실은 저는 실은 저는 이런 얘기하면 나이가 뽀록 날 수 있지만 빨간 기본영어도 이분들이 아 근데 듣는 분들은 맨투맨이 뭐지 뭐 이러실 것 같아요. 다들 네. 젊으셔서 아, 그 옛날에는 이제 그 영어를 이렇게 문법을 갖다가 이제 분석해가지고 되게 낸 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후 세대가 넘어오면서 일본 걸 그대로 교육을 갖고 왔거든요. 좀 다른 게 뭐냐면 걔는 이도코토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걔네가 번역 문화가 되게 발달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건 되게 부러워요. 번역가들 대우도 좋고 기술 쪽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 오히려 지금은 좀 그나마 나은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책은 일본 쪽에 있는 번역된 책이 맞아요. 오히려 원서보다 더 지 좋은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일본에 번역된 책은 굉장히 많죠. 한국은 아직도 없는 책도 많지만. 그렇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걔들이 쓴 게 뭐냐면은 그 사실은 어떤 대화를 한다는 거하고 이게 번역을 한다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를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커뮤니케이션 한 다음에 어떤 정확한 말이 필요할 때 예, 그때는 전문적인 뭐 로이어를 붙이든 아니면 뭐 제대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붙여갖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애당초부터 문서 작업을 위한 영어를 갖다 배워왔던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부터 이제 이슈가 시작이 된 거고 그 잔재가 이게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공항에 가는데 너 뭐가 필요하니? 그러면은 내 인생에 가장 일대 중요한 건 패스워드입니다. 아니면 또 아닙니다. 뭐 저는 패스포트가 필요합니다. 뭐 패스포트는 막 이런 식으로 말을 갖다가 패스포트만 넣어서 막 꽈요. 근데 정답은 공항에 갈 때는 패스포트를 꼭 가져가야 됩니다.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어는 사실상 그 외국인들 얘기할 때 별 도움도 안 되고요. 의미는 아는데 한 번도 쓰지 않은 영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잔재도 깊고 또 그걸로 해서 사교육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거를 깨려는 시도가 없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지나간 책인데 영어 공부 절대로 뭐 하지 마라. 예, 그런 책도 있었고 그거 말고 많은 책들이 시도했는데 왜 안 팔렸냐면 그 책이 나온 말 다 틀리진 않거든요. 네. 근데 시험에 예, 그, 도움이 안 돼서 그렇죠.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학원에 있던 이제 그 각종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영어 교육이 망가지고 이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나름대로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 책이. 그래서 그걸 완전히 죽이다시피 하고 그분이 책을 몇 권 내긴 내셨는데 지금은 못 내고 이제 조용히 평화롭게 지내고 계신 걸 알고 있어요. 뭐 일본식 교육의 잔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는 또 이제 언어 교수법이나 이런 데서 그 이제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수업으로 의사소통식 네네. 교육법이라는 거를 대부분 다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 네네. 있는 뭐 이제 사교육 프랜차이즈들이 큰 데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그런 데들도 대부분 뭐 대놓고 저희는 입시를 위해서 영어를 가르칩니다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대부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학원들은 다들 이제 그 의사소통식 대화 그 교육법으로 저희는 아이들을 가르칩니다라고 하고 뭐 아니면 그 외에 뭐 사고력 발달, 창의성, 뭐 결합 뭐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플러스로 해서 이제 영어 교육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교재 베이스 근간은 다 그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것들을 아이가 실제로 할 수 있게 연습을 시키는 거. 그래서 기본을 주고 그거를 프랙티스를 한 다음에 그거를 내가 이제 내 언어로 뱉어낼 수 있는 그런 거를 다 바탕으로 실제로는 그 사교육 교재들도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네, 이제 버트 however 항상 들어가죠. 그러나 그러나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네. 프랜차이즈가 처음에 학부모님들한테 인기를 끌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수익이 잡히기 시작하면은 학부형들의 그 어떤 의견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네.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왜 단어 공부를 더 안 시키느냐, 아니면은 왜 레벨이 이거밖에 없느냐, 아니면은 교재가 너무 쉬운 게 아니냐. 뭐 이제 좀... 그렇죠. 어머님들도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본인들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체제에 순응할 수 있는 아이로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몸담고는 그게 또 어쩔 수 없는 게, 그 초등학교까지는 창의력을 키워주고 싶어요, 엄마들도 보면. 근데 이제 중학교 가면은 또 이제 수능을 위해서 다들 직진해서 돌입을 하기 때문에, 그 처음에 그렇게 그 의사소통 중심을 시켰던 학원들도 이제 절충을 하는 거죠. 평소에는 그런 네 가지 학습법을 시키다가 시험 기간에 내신으로 돌리고 해서 다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저는 지금 초등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등을 하는데도 초등에서도 벌써 엄마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행이나 특목중이나 이제 이 국제중을 준비하는 어머님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 여러 군데 몸을 담아 봤었는데, 항상 이게 어떻게 가냐면 초창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아, 이런 식으로 수업하면 아이들이 정말 영어를 잘할 수 있겠어. 그러다가 고학년 되면 이제 조금 이게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잡히고 나면은 학부모님, 전국 프랜차이즈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조합하면 고레벨에서 시험 대비반이 생기고, 이제 그런 뭐 단어를 외우고, 이제 뭐 시험이 레벨 시험이 강화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케뷸러리 수업이 약하다, 더 넣어 달라. 그래서 이제 뭐 초등학교 1학년한테 함 수업에 이제 단어를 20개씩 외우게 한다거나, 그리고 뭐 저희는 아니지만 어떤 프랜차이즈에서는 그 아이들이 단어를 외웠는데 그날 80% 이상 소화를 못하면 남아서 공부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뭐 초등학교 3학년이 밤 8시 9시까지 남아가지고 스파르타식으로, 그렇죠, 단어를 외우고 80점 이상이 돼야 집에 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그 돌고 도는 굉장히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근간을 잘못 세운 것도 있지만, 굉장히 한국식 교육을 빼고 제가 이제 유럽 친구들을 보면서 가끔 되게 우아하고 감탄을 하는 게, 특히 이제 독일 친구들을 보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막 파보진 않아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독일에, 우리나라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독일의 뭐 예를 들면 독일 지사,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한국에 온 지 뭐 9개월에서 혹은 이제 뭐 2년, 3년 안쪽으로 거주를, 그것밖에 거주를 하지 않는데 한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특히 어려운데. 네, 한국말은 그 친구들이 배우기 굉장히 어려운 언어인데.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한국어 그렇게 유창하냐. 심지어는 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아, 너, 나 강남 거지야 뭐 이런 말도 그래서 제가 너 한국어 온 지 얼마 됐어 그랬더니 1년 9개월이 됐다. 그런데 뭐 근데 연령이 어떻게 돼요? 그 친구들은 이제 대부분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근데 그러면 진짜 어려울 텐데 잘하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이제 넌 한국 공부를 어디서 했니? 그랬더니 아, 여기 발령받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나라에서 하는 인스튜션에 가서 그 코스를 마치고 왔다. 뭐 6개월이나 9개월이나 코스를 마치고 왔다. 근데 그것만 하고 여기 왔어도 굉장히 애들이 어려운 단어나 뭐 신문을 읽거나 이러지 못하는데, 약간 일상적인 회화를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걔들이 언어 천재 아닐까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저 같은 경우 연구원이었으니까 지금도 어차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출장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착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전 토익 점수가 없거든요. 네, 없는데 그 실제로 이제 외우게 나가게 되면은 뭐 밥 먹고 브리핑하고 뭐 이슈 해결하고 그냥 그 제가 하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그 엔지니어들이 추가로 온 거죠. 네. 토익이 뭐 800, 막 900 그러길래, 아, 쟤들은 영어를 잘하나 보다 그랬는데, 아이씨, 밥을 못 찾아 먹고, 장소를 못 찾아오고, 아, 심각해요. 그래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그 시험에 있는 패턴만 갖고 하는 거하고, 실제 쓰는 거하고도 각 나라마다 그 포멀 랭귀지를 쓰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워싱턴 DC하고 영국도 런던 쪽. 거기 말고는 거의 싱글리시, 콩글리시, 칭글리시 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가면 제일 먼저 택시기사한테 말을 시켜요. 그럼 이제 얘가 그 뉘앙스가 나오잖아요. 발음 나오고. 영국과 북부 같은 경우는 거의 막 히어 고경화 수준의 발음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가는데 제가 캠브리지에서 한 3일인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다시 해야 되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정상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그걸 넘어가야 이제 그나마 들리는 게 영어기 때문에 그 발음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오히려 맞습니다. 네가 발음을 근사하게 하면은 걔들은 더 빠르고 더 고급적인 영어도 네가 어쩔 맞아요. 수가 없다. 잘하는 줄 알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땡큐 땡큐 so much 이런 끝나는데 좀 약간 어려운 영어에서 그 appreciate라는 영어가 있어요. 그래서 I really appreciate you 딱 그러면은 와,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격식적인 말이거든요. 그거 한마디 때리는 그 순간 어마어마한 폭풍이 그래서 영어 잘한 척하지 마시고 그다음 또 가끔 가다 보면 영국 발음하고 미국 발음 섞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예, 그거 정말 듣기 이상하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 강남에 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영국 식 영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해외 나갔을 때 더 멋있게 보인다고 그렇게 또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영국에 대한 어떤 이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토, 그러니까 오리지나이션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은 영어를 쓰더라도 영국 사람 같은 경우는 발음이 좀 짧잖아요. 약간 뭐 R처럼 길게 굴리지 않고 좀 짧게 끊어진다든가 좀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걸 들으면 되게 고급스럽고 딱딱하고 멋있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헐리우드 여자 배우들도 보통 이렇게 그 어떤 정문 이상 말이지만 하여튼 스캔들이 나면 예, 하여튼 스캔들이 나면은 대부분 다 그 영국 영어를 쓰는 예, 그 외국 배우와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냥 청각적인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닐 거야. 사운드에 민감하긴 하지만 잘생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국적인 풍모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가더라도 잘 그 맞긴 맞는데 정말 영국 영어를 잘 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우리와 다른 랭귀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참 언어를 고급지게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어쨌든 저쨌든지 간에 이제 영어라는 게 굉장히 국제적인 공용어가 돼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배워놓으면은 굉장히 내가 영어를 할 수 있다라면은 이게 굉장히 살아가는데 저는 뭐 도움이 된다 너의 신분이 상승된다 이런 거보다는 내 인생을 좀 확장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네. 더 많아지고 내가 사귈 수 있는 사람의 폭이 넓어지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치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영어를 할 줄 그렇죠. 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내가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회화는 못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회화에는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해외 나가도 제가 하는 거는 이렇게 그 필담 있잖아요. 네네. 아. 써달라 그래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아니, 말하면 약간 동양의 신비 같이 느껴질 것 같아요. 분글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세계 어딜 가도 이제 각기 다른 액센트랑 또는 그렇죠. 지역에서 쓰는 언어들이 다른데 우리가 그걸 다 익힐 수는 없고 네. 그래서 뭐 물론 저 한국 영어 교육은 이제 미국 영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글로벌 잉글리시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글로벌 잉글리시라고 해서 네. 전 세계 어딜 가도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소개 기사를 그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는 서평을 낼 때 굉장히 재밌다라는 표현을 hilarious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잉글리시에서는 그냥 it's very fun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거야. 진짜 재밌다. Very fun. 이 정도 표현만 하면은 내가 어디 가서 내 의견을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얘기하신 단어는 무슨 뜻이지 하고 머리를 이렇게 굴렸는데 두 번째 얘기하신 very fun 같은 경우에는 바로 딱 와닿는 그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는 그 신문에서 흔히 쓰는 서평에서 나오는 굉장히 재밌다라는 물론 이제 그런 고급 영어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네. 형용사나 이제 뭐 다른 종류의 어휘들을 많이 아는 것들이 네. 더 이제 나의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네. 이제 책을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의사소통이라는 데 있어서는 내 의견을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의견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교육이 네.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보케뷸러리를 어린 아이들한테부터 푸시를 하는 것보다 제가 이제 한번 어떤 아이들 수업하다가 굉장히 인상적인 그 수업이 있었는데 그날 이제 인스톨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설치하다. 네, 설치하다라는 네. 단어를 배워서 이제 그 영화 중에서 뭐 이렇게 그 너구리가 동물들이 인간의 집에 가서 막 먹을 걸 훔치고 뭐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네. 그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질문하고 답하고 이제 이런 수업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날 이제 인스톨이라는 단어를 배운 거예요. 근데 네. 아이들한테 외우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반에 이제 두 명의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A는 굉장히 학습적인 친구야. 그래서 꼬박꼬박 예습 복습을 하고 외우고 이제 그날그날 한 거를 반드시 소화해야 되고 막 성적 안 나오면 울고 이제 이런 친구였고 이제 B라는 친구는 평상시에도 좀 약간 개구지기도 하지만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좀 거침이 없는 아이. 그래서 이제 A는 선생님이 말하는 정답이 뭘까를 늘 고민하는 친구였고 B라는 친구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를 그냥 아무거나 막 얘기를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장면에서 그 이제 너무 인간의 집에 많이 동물들이 와서 먹을 거 훔쳐가니까 집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동물들을 죽일 수 있는 기계를 잔디밭에 설치를 한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보고 그 이제 저기서 나오는 이제 주인공 뭐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인물 누구누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선생님이 했을 때 네네. A는 인솔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히 이러는데 이 친구는 말을 못 하는데 두 번째 친구는 당연히 얘는 인솔이라는 단어를 모르죠. 네네, 수업을 그쵸, 대충 하는 애니까. 근데 걔가 한참 고민하더니 the house owner put the animal killing machine in his yard.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Make sense. 말 되네요. 완전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게 영어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인스토리한 단어를 모르더라도 그걸 굉장히 기본적인 어휘로 치환을 해서 그걸 내가 말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컨버세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쵸. 걔는 어쨌든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데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아이는 내가 단어를 모르니까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말을 못하면 이 아이는 그냥 말을 못한 아이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그 사람들이 보통 이제 뭐 영어 공부로 어떤 책이 좋나요?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저도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 영미인들이나 그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단어 뭐 100개에서 200개 정도만 확실하게 알아도 정말 영어를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들 좀 약간의 숫자 강박? 그러니까 뭐 보키뷸러리 2만 2천 이런 것처럼 뭔가 굉장히 좀 두껍고 어렵고 이렇고 많이 알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은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내 자식에게 몇십 단어라도 더 많이 외우게 해서 더 유능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 선생님이나 이 사람은 나의 이제 니즈를 파악을 못한다. 이렇게 가장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듣는 그 불만 중에 하나가 그건데 네. 이제 어머님들하고 제가 한 달에 한번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좀 더 뒷받침해 줄 수 있을까. 네. 이제 영어 공부를 빨리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일단 뭐 3, 4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독서하는 습관을 좀 바로 잡아주시라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독서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알잖아요. 모두가 알아요. 근데 독서를 제대로 시키는 학부모님들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한 아이가 이제 사고력이 좋아지고 어휘력이 좋아지고 논리력이 좋아진다. 이거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팩트인데 그렇죠. 문제는 독서를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독서 전, 독서 이제 중간, 그리고 독서 후 활동들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한 권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인 독서를 할 수 있는 거고 독서 습관을 제대로 잡아줘야 그 이후로 그 아이가 읽는 모든 책들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독서 습관을 제대로 잡아주는 것부터가 일단 안 돼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아니 나는 지금 영어 공부 어떻게 시키냐고 물어봤는데 책을 한국 책을 많이 읽히라니 무슨 말이지 이제 좀 다들 이렇게 약간 의아해 하세요. 그럼 제가 어쨌든 모국어가 한국어인 아이들에게 외국어로 영어를 가르치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모국어 풀 자체가 제대로 형성이 돼 있지 않으면 이거는 영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상 누각이다. 그럼 그렇죠. 그건 그냥 무너진다고. 보케뷸러리 어머니 생각해 보시라고 어릴 적에 어머님이 뭐 성문종합 영어 하면서 하루에 뭐 단어를 20개씩 외웠지만 지금 그 중에 몇 개 기억하시냐고. 그럼 그 몇 개 기억한 걸로 과연 말을 하거나 혹은 책을 읽는 거나 신문 읽는 데 도움이 되시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내가 스스로 나중에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우선은 한국말을 잘해야 된다. 그렇죠. 한국어로 논리적인 사고력 그리고 이제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어휘력이 풍부한 아이들이 나중에 외국어를 받아들였을 때도 내가 갖고 있는 한국어 어휘랑 그걸 결합을 해서 빨리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좀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네네. 아까 산호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굉장히 이제 제가 생각하는 초등교육 영어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독서를 많이 한다라는 거의 의미가 과연 뭐냐. 네. 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물론 이제 중급 이상 레벨에서는 독서를 많이 하면 이제 뭐 지식도 없고 뭐 아이들이 거기서 표현도 많이 배우고 하겠지만은 특히 이제 영어를 처음 배우는 뭐 초등생, 유아나 이제 초등생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 친구들이 읽는 영어 책들의 수준이 굉장히 단순해요. 네.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저런 단순한 책만 계속 읽어봤자 저게 뭐가 도움이 될까?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아까 말한 인스톨이 몰랐을 때 풋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힘이 그 독서에서 나오는 거라서 네. 맞아요. 이제 기초적인 뭐 저희가 말하는 동사들 있잖아요. 많이 쓰는 거 뭐 get이라나 네. 아니면 have, 뭐 put, break 이제 이런 단어들이 이제 독서를 통해서 문장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아이들이 배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get이란 단어가 뭐 사전 찾으면 뜻이 뭐 40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다 머릿속에 외워서 적재적소에 쓸 수 없잖아요. 근데 get이란 단어는 초등학생들이 보는 영어책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 각 네. 문장에서 굉장히 많이 다르게 쓰이고 네. 이제 아이들이 그 책을 자연스럽게 읽고 일러스트를 그 그림 삽화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저런 의미구나라는 걸 굉장히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독서가 외국어 공부에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사노님이 주변에 그런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주셨을 때 다들 다 하는 얘기를 왜 해? 다 알지만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쵸. 게 굉장히 네. 큰 포인트인데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다들 불안해만 하고 뭔가 더 어렵고 더 세련되고 뭔가 복잡해 보이는 거를 영어 공부를 위해서 하려고만 하지 기초적으로 베이직이 돼야 되는 것들은 좀 약간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고 좀 약간 그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은 또는 혹은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싶으면 좀 이제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한적으로 알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되게 제한된다고 하면 그거 창조라고 하는 부분 뭔가 좀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 다음으로 발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까지 제한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어 쪽은 아니고 디자인 쪽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디자인을 할 때 사실은 디자인 직군 자체가 창조에 관련돼 있는 것에 많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뭔가 더 자유로워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본 바 가장 이제 좀 멋있다 이거 딴 것과 틀리다라고 나오는 작업들은 굉장히 제한적인 폰트, 제한적인 포맷 또 굉장히 제한적인 그 환경 속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한적인 거를 뭔가 복합해서 좀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폰트도 그렇고 종이도 그렇고 아주 기본적인 뭐 두께감이라든가 포맷도 그렇고 근데 저는 영어나 이제 단어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네. 그 공부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덕질을 공부하는 게 많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모든 게 다시 덕질로 환원이 되는군요. 네. 네. 저도 그래요. 왜냐면 저는 국어를 공부할 때도 어떤 뭐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 있잖아요. 네네. 가르치는 방식대로 잘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거 너무 재미없고 이미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제가 읽는 책 양에 비해서 너무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만약에 이 사람이 무슨 시를 썼는데 좋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뒷조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되게 특이하신 되게 좋은 성격이셨네요. 네. 네. 저도 고등학교 때 한국문학 공부하면서 네. 이제 네. 전 한국문학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 고대 시조부터 나오잖아요. 고대 시조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료가 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누구누구에 대한 소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책을 다 찾아서 읽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쭉 다 읽고 그러면 시험에서 예를 들면 수능에서 일부 발췌가 나왔을 때도 아 그때 그 책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네. 리딩은 그렇게 많이 하는 그러니까 걸로. 저는 영어, 근데 네. 그 광역 선생님이 광역님이 광역 씨라고 주문하려고 광역 씨? 광역 씨? 그러니까 알게 된 계기가 그 곡성 그 리뷰를 네네네. 읽고 이제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패치 신청을 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화두가 네네. 제안하고 그 기본을 탄탄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을 정확히 안 하고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게 곁가지로 그쵸. 뭔가 허식적으로 지금 교육도 그렇고 나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제가 그 광역 씨가 쓴 그 곡성 리뷰를 보고 놀랐던 게 저도 그 영화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재밌었고 근데 저도 굉장히 영화를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리뷰를 보니까 저는 그냥 화면만 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이렇게 자괴감이 느껴졌었어요. 아니, 안 그래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저보다 그런 뭐 미술이나 그런 종교나 그런 쪽에 지식이 많아서 그러셨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뭐랄까 분석적이고 깊게 네. 이야기를 파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방금 그 광혁 씨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제한된 틀에서 더 창조적인 게 나온다는 게 저는 그 곡성 리뷰를 보면서 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네, 곡성 예. 리뷰는 브런치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나온 상징을 통해서 여기 이제 각자 그 배우들이나 네. 저는 이해할 수 없었던 기괴한 행동들이 아 그랬구나 생각하니까. 제가 사실 본다고 생각했던 게 그냥 그 표면만 본 거지 그 이면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이제 각자 그 영어든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 다 본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모르고 그냥 겉핥기로 네. 지나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여기서 자 우리 창조를 합시다 그러면 정말 창조를 할 수 없는 게 뭘 제대로 모르는데 거기서 네. 창조를 더 꽃피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뭐든지 제대로 하려면 먼저 제대로 알고 기본부터 파고 그게 이제 영어 같은 곳에서는 아까 그 선생님 제스민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게시라든가 테이크 같은 것도 정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영어에서 네, 네. 다른 단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번역을 하다 보면 다른 단어 다 아는데 게시나 테이크에서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건 뭔가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을 거야. 내가 이런 기본을 몰라서 이런 건 아닐 거야. 이렇게 인정을 안 하니까 더 영어를 못하는 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곡성 관련해서 네,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제가 최근에 영어를 다시 공부한 케이스가 있어요. 왜 공부를 다시 하고 단어를 막 찾아보고 그랬냐면 그 곡성 리뷰를요 해외에 있는 평론가들이 읽기 시작했어요. 레딧에 발번역이 올라가 있다는 소문을 네. 들었는데 그게 가려고 네. 이제 인터내셔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레딧은 그 따지면 그냥 우리나라 DC 게시판 네. 같은 건데 그 팬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이제 곡성이 미국에서 개봉하고 나서 외국인들이 다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뭐지? 우리가 봤던 분명 엑소시즘 영화는 같은데 뭔가 이제 한국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고유의,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볼 때 태국 영화 볼 때 좀 어색한 것들 있잖아요. 맞죠,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공포를 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한국적인 공포를 처음 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분석하고 처음에는 이거는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했는데 어느 누가 사람이 광영님의 리뷰를 보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한인 같아요. 미국에 계신 한인이 그냥 거기다가 제 거 주소 하나만 딱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거기 밑으로 다다다다 해가지고 그 제가 썼던 글을 자기들끼리 그 구글 번역기로 돌려서 돌려서 번역을 했는데 읽다 보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제가 썼던 게 사실은 쓸 때 저는 이제 뭐 리뷰나 그런 거 쓸 때 최대한 좀 쉬운 단어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읽으면서 짜증이 안 나니까 괜히 막 사전 찾아봐야 되고 뭐 그거 단어 때문에 뭐 찾아보는 게 제가 짜증이 나서. 그쵸. 근데 그렇게 쉬운 단어를 사용했음에도 번역기를 돌려서 그 사람들이 읽거나 그거를 뭔가 의미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천호희가 했던 그 산신 역할을 산신이라는 걸 제가 거기다가 삼신과 산신을 구별해서 썼는데 그 혼동을 하는 거예요. 삼신이 뭐지? 산신이 뭐지?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번역기가 할 수는 없죠. 번역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했던 학습법으로 공부를 한다, 덕질하는 학습법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볼 거라는 거죠. 생각보다 녹음이 길어졌군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식 해방 전선을 듣고 계십니다.